슬프지 않아 그대와의 추억이 있으니 수 없는 걸 언젠가 나 없이도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차가운 그대 이별의 말에 할 말은 눈물 뿐이라서 바라볼 수 없던 나의 그대 더 이상 그대의 기쁨이 될 수 없음에 나는 또 슬퍼하게 될 거야 Yeah, yeah, it's working on the moon.